souvent observe, elle souvent observe. 사랑을 느낀 시절엔 그 사람에게 물어봤죠. 영원할까요 우리 사랑? 대답은 있죠. 애쓰라 쓰라 그런 건 알 수 없어. 운명은 몰라 몰라 알 수가 없어. 알 수가 없어. 지금은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을 듣게 됐죠.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? 대답도 할까요? 애쓰라 쓰라 그런 건 알 수 없어. 운명은 몰라 몰라 알 수가 없어. 알 수